지나간 그 시간들 지워버리려 해도 아직도 난 그 자리에 있어. 너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도 다시 돌아올 수 없을까봐 겁이 나. 긴 하루가 지나 눈 감아봐도 또다시 네 모습 떠오르잖아. 단 한 사람 나를 설레게 한 사람 아무도 모르게 다가와 나를 깨웠어. 내게도 다시 사랑이 올까 아직 두렵기만 보았어. 내가 울고 있는 걸 말없이 다가와 내 손 잡아줬어.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면 올수록 스쳐간 꿈으로 사라질까 겁이 나. 뒤 돌아서 보면 날 바라보며 거기에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아. 단 한 사람 나를 설레게 한 사람 아무도 모르게 다가와 나를 깨웠어. 내게도 다시 찾아.